자영업자 네 번째 영업. 지난 방송에서는 그래도 SNS가 유령이에요. 네, 유령이에요. 네. 뭐 너무 여태, 바로 얘기한다. 아니 여태까지 이쯤 되면 공소시효가 끝났죠 사실. DVD 서플먼트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관객들이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고. 맞아. 그러니까 화해하는 장면을. 네, 엄마랑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은 영화가 그때부터 한 6년, 7년이 지나 있는데 6년, 7년 동안 당연히 그 나이 때 사람이 성장을 하지 마치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콩나무야. 제가 콩나무.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영화의 브루스 윌리스 연기가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분들도 좀 동의를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어떤 유약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시종일관 또 약간 종이인형 같잖아요. 직업 자체도 종이인형이래. 직업 자체도 제가 만약에 할리우드 뭐 캐스팅 매니저나 제작자라고 하면은 약간 그 시리에 약간 시리에 빠진 심리학 박사 역할로 캐스팅할 때 브루스 윌리스가 우선순위에 들어올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동 전문 심리고 상도 받고. 네, 물론 이제 장르는 좀 다르겠지만 뭐 고인이 되신 로빈 윌리엄스나 이런 사람들이 순위에 올라오면 올라오지. 그치, 맞아. 브루스 윌리스로 올릴 것 같진 않단 말이야. 근데 샤말라는 되게 특이하게 브루스 윌리스라는 좀 그러니까 맛 다이아드나 이제 좀 존 맥클레인. 네, 마초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네. 브루스 윌리스를 데려다가 그런 역할을 시켰는데 사실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도 뭐, 좋아요. 예, 그 전에도 그런 좀 신경쇠약적인 그런 네, 역할을 맡은 적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딱 클로즈업으로 있는 걸 보면 약간 어딘지 모르게 되게 막 되게 위축돼 있는데 피곤하고 약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쇠약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막상 뭔가 임무를 던져주면 잘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다길래 제가 알기로는 브루스 윌리스는 다이아드 그때 당시에만 해도 다이아드로 막 그 막 청 막 이런 거 막 까만색 쇼트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부산행이 개봉할 때 네. 그러니까 마동석이 출연한다 그러니까 마동석이 뭐 좀비 때려잡는 영화인가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잖아요. 좀비 학살 영화 물론 네. 그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식스센스에도 유령이 나오는 뭐 공포 영화인데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이다 이러면은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들을 때려잡나 뭐 약간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브루스 윌리스랑 마동석이랑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대입이 그건 약간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왜 팬팬이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 아니 근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약간 그렇잖아요. 뭐 딱 그 마동석 얘기도 나왔으니까 황정민이나 뭐 유아인 약간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네. 뭐 류승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데 브루스 윌리스 그런 이미지가 딱 그려져서. 그래서 영화 보러 들어갔을 때 브루스 윌리스 저도 좋아하는데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약간 아내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유령인지 모르고 봤으니까 아내한테도 네. 막 무시당하고 고개 숙인 남자 애들 상담해주고 있고 막 그런 약간 되게 공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입혀놓으니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옷도 되게 우중충하잖아요. 웹툰 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몸도 꽤 왜소해 보이고 그 영화에서는 약간 유난히. 이렇게 각이 옷의 각이 이렇게가 아니라 좀 이렇게 어깨를 처지게 만들었죠. 시옷자 같은 느낌. 허수아비처럼 있어.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했는지 했겠죠. 들고 다니는 가방도 우울해 심지어.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유령이야. 그러니까 되게 근데 잘 어울리잖아요. 그게 그 분위기 자체가 막 다 때려 부술 것 같은 아저씨인데 또 갖다 놓으니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브루스 윌리스가 정말 연기나 보통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에 정말 충실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영화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네. 이후의 영화들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전후의 커리어를 뭐 지금 대놓고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식스센스 이후에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가진 좀 그러니까 다른 영화 제작자들이 브루스 윌리스를 캐스팅할 때 어떤 기준을 조금 바꿔놓지 않았나 식스센스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언브레이커블도 이제 샤말란 영화가 연달아 출연을 했지만 언브레이커블에서도 사실 그 영화에서는 심지어 좀 이 사람이 히어로가 되는 과정인데 누가 봐도 히어로 같지 않은 그 조금 연장선에 있죠 식스센스랑 네. 그 섬세하고 무너질 것 같은 되게 어떤 신경질적이잖아요 신경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전 언브레이커블 너무 안 좋게 봐가지고. 다시 보세요. 뭐야? 개봉했을 때 봤어요. 한 번이면 돼요. 어쨌든 아니야, 난 제갈람 영화 볼까. 사인도 다시 봐. 혼자 하는 걸로. 뭐, 이따 그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배우의 어떤 좀 완전히 새로운 면은 아니지만 그 동안 다른 영화에서 그게 쓰이지 않았던 이 배우의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발견 시켜줬다는 면에서 또 되게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샤말란이 영리하다고 느껴진 게 사실상 저는 기존에 그 저희가 다이아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네. 뭐 브루스 리스가 나온 그런 90년대 액션 영화들이 많잖아요. 뭐 마지막 보이스카우시라든가 이런 가지들을 쭉 봤을 때 사실상 브루스 윌리스의 영웅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네. 약을 먹고 되게 항상 이 이면에는 갈등을 겪고 있고 되게 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네, 맞아요. 특히 다이아드가 그걸 가장 잘 그쵸. 활용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거기 되게 마초적인 남자잖아요. 또 거기서는 저는 그 거기서 마초와 액션을 딱 빼면 정말 식스센스의 그 인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샤말란이 진짜 잘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브루스 윌리스의 역량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발견해낸 거는 결국엔 저는 뭐 캐스팅을 뭐 누가 그렇게 가장 주요하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걸 디렉팅한 건 결국엔 샤말란일 테니까. 맞아요. 연출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사람의 그런 안목이 정말 좋았다고 봐요. 거기서 둘이, 응. 그리고 네. 둘이 되게 닮지 않았어요? 할리 조이 로스먼트랑 브루스 윌리스랑? 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막 대비되긴 해요. 할리 조이 로스먼트는 되게 하얗고 막 엄청난 막 금발에 되게 유약해 보이고 그렇긴 한데 보다 보면 되게 둘이 약간 동일시되는 부분이 그 있긴 있더라고요. 우울한 눈빛이라든가. 그래, 그 우울한 그 점에 우울한 축처진 눈빛. 어깨 같은 거. 슬퍼 슬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약간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이 자기의 가족 콜은 엄마랑 말콤은 이제 아내랑 대화를 못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약간 유사 부자 관계 같은 느낌도 맞아요, 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둘이 입고 있는 옷의 약간 색깔 톤도 좀 비슷하게 맞춘 것도 있고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주려고 의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AI 같은 그런 우울한 영화에서도 브루스 리스 나올 법하고 약간 그러지 않아요? 할리 조엘 로스먼트만 보면 할리 조엘 로스먼트가 그런 역할을 한 영화를 보면 브루스 리스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이게 식스센스의 폐해야. 폐해인가요? 둘이 잘 붙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붙어요. 진짜 붙여놓으니까 어? 잘 어울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요. 왜 웃어요? 아니 갑자기 그래요로 뚝 잘라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브루스 윌리스 행보는 뭐 사실 저는 탐 크루즈도 약간 비슷한 행보를 걷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뭐 나중에 탐 크루즈 뭐 얘기를 언젠간 할 때. 탐 크루즈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죠. 저도요. 아무튼 네. 그런데 이제 뭐 아류장 얘기를 잠깐 하면은 네. 이제 뭐 아, 많죠. 네, 뭐 센스가 준 씨가 말씀하신 뭐 디아더스 아이덴티티 정말 싫어해요. 아이덴티티. 아 그래요? 아이덴티티가 그 존 쿠상 나오는 영화던가. 네, 요거 스포일러 있어요. 아이덴티티에 대한. 네. 네. 다 아이덴티티. 알고 보니까 다 뭐 그거였다는. 네네네. 아이덴티티 근데 저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존 쿠상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그것만 좋아요. 그 영화에서 존 쿠상 굉장히 잘 생겼어요. 정말 그쵸. 잘생겼어. 저는 그냥 이 반전의 아류라고만 봤을 때.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 식스센스 이후에 나온 아류족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봤거든요. 아, 저도 다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저도 다 봤어요. 준 씨가 얘기한 영화 나도 다 봤어요. 나도 다 봤어. 그렇게 따지면 그 중에서는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상급이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전 디아더스가 가장 나아요. 디아더스. 디아더스는 가장 낫다고? 좋다고. 아, 좋다고. 낫다, 배러. 아. 디아더스가 가장 낫다 그래서 나 지금 싸울 뻔했어. 아니야. 디아더스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디아더스 좋아하거든요. 되게 저는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니까. 약간 네. 바꿔놓은 영화잖아요. 디아더스는 되게 잘 만든 영화. 되게 미러링한 영화인데. 네, 맞아요. 근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덴티티도 반전 영화로는 되게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아요? 그건 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반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의 해결 방식은 그거야? 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했어. 반전까지는 괜찮은데, 반전 이후에 반전이 한 번 더 있는 영화인데, 저는 그게 좀 별로였어요. 그게 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아이덴티티 말고 다른 영화 너무 거지 같은 영화가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뭐 있죠? 님들 그 포가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포 같은 뭐지? 그거 되게 샤말란 영화 같다. 어, 왠지 나 본 것 같은 느낌이야. 포 같은을 안 그, 보시고 이 그 사람 나오지 않나요? 그 누구야? 줄리안 무어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네, 줄리안 무어가 주연이에요. 나 포스터만 봤어. 포 같은? 어, 그런 영화 있어요. 아, 그 그런 류 영화예요? 그러니까 SF를 전복할까 이게 제목은 이, 진짜 샤말란이야. 이 어, 이후에는, 샤말란인 줄 알았어. 이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반전에만 집착을 해서 그러니까 공포로만 안, 귀신으로만 안 되니까 이제 소재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뭐 스릴러, SF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확장이 되는 와중에 어, 이 포 같은이라는 작품은 정말 뭐 언제 포 같은 뭐 2004년에 개봉한 영화요? 2013년에 그, 개봉한 영화요? 아니요, 2004년, 2000년대 초중반. 아, 줄리안 무어 나온. 아, 난 포스터만 기억나. 네, 그리고 아, 뭐. 안 보기 잘했네. 안 땡겨. 줄리안 무어 진짜 좋아하는데 저. 누가 봐도 망한 샤말란 영화 같다고. 근데 어 그러게. 그러니까 비슷한 영화들 이런 비슷한 정말 삼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 쏟아졌죠. 뭐 숨바꼭질도 사실 한국 숨바꼭질이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 하이드앤시크 그 개 그 나온 거 다코타 패닝과 다코, 어.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숨바꼭질도 배우들이 그나마 살렸지 시나리오만 보면은 정말 개판인 영화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많아.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 되게 많지 않아요. 식스센스 이후에 그런 이후에. 그런 무드에 따라하는 네, 그러니까, 거. 네, 그러니까 뭐 원작 자체는 식스센스보다 먼저 써졌지만 그 스티븐 킹의 단편을 원작으로 한 그 조니 뎁 주연의 시크릿 윈도우 뭐 이런 네.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뭐 장르 구분 안 하면 또 베이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베이직 중국 영화 같다. 아니요, 그 무려 사무엘 잭슨도 나오고 아 그래요? 세상에 네 그 영화가 정말 그 영화를 보시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식스센스의 폐해의 끝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직? 네. 베이직. 반전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죽어나가고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영화 끝에 반전이 딱 펼쳐지는 순간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그거 약간 그거 아시발꾼 아시발, 어, 아시발꾼 그러니까 아시발꾼도 아니고 어? 나 움직이면 안 돼 아, 미안해요 준씨 지금 혼란을 줬어 아 어, 미안해요 자꾸 할 말을 까먹게 되네요 이런 아, 아무튼 근데, 그런 아, 영화들이 그래, 어. 많았어요 뭐 근데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 갑자기 꿈이다 뭐 이런 어이구 이러면서 그 좀 스릴러 장르지만 마인드헌터 마인드헌터도 안 봤어요. 저는. 마인드헌터는 아 맨헌터가 아니구나. 마인드헌터는 그 레니알린 감독에다가 레니알린 발췌. 준씨 되게 반전 전문 아니면 식스센스 아류 전문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가 영화를 한창 많이 보던 시기여서 아. 하필 그 시기네요. 되게 이것저것 되게 다 그냥 반전 영화 인플레이션. 별로일 걸 알면서도 이제 약간 찾아보게 되는 그 심리. 반전 영화. 반전 영화 저는 그렇게 준씨처럼 많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오히려 공포 영화 다른 걸 많이 봤어. 근데 진짜 반전 영화는 장르가 한동안 있었어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또 부활시킨 게 또 제임스 완이잖아요. 사실 소울로. 근데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초반에 원래 그거에 그거는 그 시초는 유주얼 서스펙트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유주얼 서스펙트는 충격이긴 했지만 하나의 어떤 유행이나 그 트렌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근데 대놓고 막 절름발이가 범인 그 절름발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파이트 클럽 같은 영화도 뭐 아. 반전이 크고 아, 그렇지. 그렇지만 네. 메멘토도 있었는데 메멘토도 아, 메멘토. 반전 아닌가? 메멘토는 근데 반전 영화라기엔 저는 조금... 그거 너무 저한테 너무 예술 영화야. 아, 메멘토 근데 대단한 메멘토 대단한 이후 아닌가요? 비슷한 그, 시기인가? 뭐, 이후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좀 그러니까 그 식스센스의 아류라고 할 때에는 그 약간 아류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네, 그 무드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 방식이라든가 뭔가 카메라 안 흔들고 약간 고전 영화 같은 촬영을 하되 되게 서서히 가다가 뭔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다가 따란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따란이야. 그게 한국 영화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공포 영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한국 공포 영화까지는 차마 챙겨보고 싶지 않아서 한국 공포 영화 제목만 들어도 뭐 한숨 나오는 영화들 뭐 있잖아요 분홍신 무의 뭐 가발 나 왜 다 봤어 나도 아, 봤어 진짜요 아 나 분홍신 봤고 무의는 안 봤어 무의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 최근에도 뭐 나온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3-4년 전에도 나왔던 한창 그 또 유행할 때가 있었죠 네 어쨌든 폰도 사실 좀 식스센스 이후에 좀 그걸 의식한 영화 아니었나요? 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안병기식 공포영화의 어떤 그런 가위의 자기 복제죠 사실. 그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연기가 그렇게 그렇지. 장화홍련도 사실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좀 식스센스. 진짜 다 반전이야 생각해보니까. 장화홍련도 반전이지. 반전이 아니면 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일본 영화, 일본 공포 영화처럼 그렇게 분위기부터 네. 좀 음산하게 깔고 아예 귀신 깔고. 근데 이제 들어가던가. 우리나라 공포 영화는 그게 혼종이 돼서 식스센스처럼 반전은 있는데 사다코도 나와야 되는 관절 꺾어주시고 그 강박이 약간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그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버려야 되는 습관인 것 네. 같은데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영화 이제 좀 영화 스텝 현장에서 좀 일하는 이제 동기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듣기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참신한 시나리오를 감독들이 써도 투자자들이 사다콜러라 네, 사다코 같은 귀신이 나오지 않으면 그 투자를 안 해준다. 그래 그래서. 항상 결제권자들이 양아치들이야. 그 구린 알못들이 맞아.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못들이 어쨌든 그 자연스럽게 이제 또 샤말란의 후기작들을 좀 얘기를 하면은 약간 구린 영화에 저는 나갔을 때 생각을 하는데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좋다 좋아요. 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니 저는 더 비지트의 포스터를 봐도 식스센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샤말란 평생 식스센스 감독이란 말이야. 사인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 느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식스센스가 임팩트가 강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했지만 저는 언브레이커블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준 씨의 영업을 당해서 언브레이커블을 아, 최근에 보셨어요? 아니요 한 1, 2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전. 괜찮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만약에 이게 데뷔작이었다면은 되게 약간 그 덩칸 존스가 더문 만든 것처럼 아 저기 잘 만들었다 그러고 식스센스가 딱 나왔으면 거장 이렇게 됐을 텐데 식스센스로 빵 터트리고 나서 언브레이커블이 나오니까 저는 약간 그런 오히려 약간 소포모어 징크스 그 느낌이 좀 전 억울할 거란 생각은 이미 해요. 이미 이 사람의 정점을 찍고서부터 내려오는 하강점을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 하강점의 밑에를 보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 잘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해프닝 중간 얘기 한번 했는데 해프닝은 괜찮은데 저는 해프닝 괜찮았어요? 해프닝이 샤말란 건지 오늘 알았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나 해프닝 못 갔어. 해프닝 괜찮았었는데 아 그렇죠. 객관적이라는 말이 참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해프닝보다는 언브레이커블이 나은 영화 아닌가요? 해프닝을 안 봤어. 언브레이커블은 괜찮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를 위해서 이제 네, 뭐 다 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언브레이커블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사인을 봤어요. 사인 세 번째고 이제 준 씨도 이제 뭐 가족 3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사인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무잼인가요? 무잼. 노잼? 아니 노잼이 아니야. 무잼이야. 무잼? 재미가 없어. 원래 빌리지까지 가려고 했어요. 보는 걸 다시 빌리지까지 가려고. 저는 빌리지는 안 봤거든요. 사인을 보고 그 동력으로 빌리지까지 가려고 했어요. 사인이 재미가 없어서 사인에서 아, 멈췄어. 재미가 없어서 동력이 떨어졌단 말이야. 갈 수가 없는 거야. 빌리지가 너무... 근데 더 재밌었는데. 아, 제기라. 저는 근데 둘 다 좋아하긴 제기라.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사인을 더 좋아하고 근데 그냥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은 빌리지가 좀 더 밀고 나간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인이랑 빌리지랑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인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식스센스에서 그 초반이 계속되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맞아. 끝까지 나도 그런 느낌. 초반이 계속되다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쩌려고 그러다가 뭔가 계속 나오는데 야,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잠깐,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그 초반 분위기가 계속 가는데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그러니까 노잼, 구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잼인 거야. 내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인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네.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좀 그냥 싱겁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계란 흰자만 계속 먹는 것 같아. 운동하려고. 근데 이게 다시 봐야 돼요? 사인. 아 이게 참 아니 근데 사인을 아니, 최고작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내... 영화에? 네. 그러니까 별 다섯 개 준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샤말란 영화 중에? 아니 그냥 자기 인생 영화라고. 아니 근데 난 그 지점이 궁금한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샤말란 영화의 그 반전이 그러니까 적어도 빌리지까지, 그러니까 빌리지 이후의 작품들은 논외로 할게요. 그러니까 빌리지까지의 영화들이, 그러니까 반전이 주는 충격 보다는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앞에까지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로 역전이 돼서 맞아요. 영화 서사의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식스센스 그걸 진짜 잘했지.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인이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그러니까 엄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멜 깁슨이 네. 신부였고 네. 목사였고 신부. 네, 신부인데 어떻게 아내가 있지? 하여튼 그 성공했던 그 종파가 예. 어쨌든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외계인이라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집은 충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이잖아요. 네. 엄마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뭐 애는 딸내미는 계속 뭐 물을 아무데나 놔두고 또 오염됐다고 또 아들은 또 천식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내 주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적인 시각인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나쁜 일들이 왜 자꾸 그러니까 나한테만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신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을 나지 하고서 그 분노에 휩싸여 있다가 외계인의 습격을 이겨내는 게 딸내미의 이상한 행동과 아들의 천식과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로서 실패한 동생이 없었더라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라는 어떤 결과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고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거잖아요. 네네네.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 해요. 아니지. 아니, 나 너무 판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깔려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있어 정말.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스센스보다는 좀 더 영화를 이 사람이 좀 계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확 와닿기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반전 이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식스센스랑 언브레이커블이랑 사인까지 어떤 그 하나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3세 번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 3세 번. 근데 전 대사가 너무 많았다 생각했어요. 사인에서 다 말로 설명하잖아. 모든 주제 의식을. 마치 클라우드 아틀라스 가는 것처럼. 그런가요? 사인이 좀 말이 많긴 했어. 그러니까 그 모든 주제식을 다 대사로 해요. 네. 그래서 약간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뭔가 장면이 전환이 있을 때마다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있어요. 전 사인 보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뭐 들은 대해서 말한 것처럼 닭을 얘기하고 싶은데 닭을 보여준 거야 그냥. 깃털을 보여주고 닭을 상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말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적으로 표현을 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근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답정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샤말란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샤말란 영화를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그러니까 식스센스 이후에 샤말란 영화가 어쨌든 계속 좋은 평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고전적인 연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그런 스필버그가 마치 그런 에피소드를 연출한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공평화 찍은 것처럼 어느 시점에 찍은 영화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전적인 접근 이 사람이 네네. 그러니까 스필버그도 히치콕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은 히치콕과 스필버그의 영향을 골고루 받기도 했고 한때는 이 사람이 샤말란이 잘 나갈 때 다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샤말란한테 맡겨라라는 얘기까지 할리우드에서 나올 정도였어요. 그럴싸하네요. 네. 그럴싸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그 세대에 고전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감독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출법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고전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샤말란이 히치콕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사인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내 히치콕 건드리지 마. 새해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그분이 그러니까 새해랑 이티를 섞어놓으면 는 약간 사인이 나오는 그런 느낌. 근데 핵 열화 버전. 사인이 개봉했을 당시에 사인이랑 비슷한 류의 영화가 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비슷한 그런 비슷한 영화 그런 류의 그런 분위기 외계인 약간 이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자꾸 다른 영화들이랑 비교하게 돼서 오히려 사인도 별로였던 것 같은데. 예? 도매급으로 묶였구나. 그냥 그 당시에 구린 영화들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제가 그게 사인 2002년? 2003년 정도 나온 작품인데 2002년일 거예요 아마. 2002년. 네. 월드컵이어서 좀 더 빛을 못 받게 되었고 모든 영화가 참패.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사실. 그치. 그때 올드보이 개봉했으면 그 정도 안 됐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저는 식스센스 딱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기서 정점을 치고 계속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아 내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감독이겠구나 하고 자른 느낌인데 저도 그래서 그 이후 것들은 사실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되게 재능이 많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도 우리가 많은 영화 감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한정되어 있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무도 타란티노한테 SF 블록버스터를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도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 아무튼 뭐 상상을 하면 이제 재밌을 것 같죠. 근데 그런 이제 제한된 어떤 장르나 영역 안에서 자기 그 재능을 보이는 감독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브라이언트 팔마라든가 근데 스필버그나 이안 같은 감독들은 완전 널뛴단 말이에요. 뭐 드라마를 보내? 알았어. 뭐, 뭐 호러를 만들어줘? 알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자기는 있잖아. 네. 맞아. 그 뭘 어떤 장르를 해도 자기 걸 담아내는 그런 재능을 가진 감독들이 있고 정말 어떤 제한된 소재나 제한된 장르 안에서 자기 걸 잘하는 감독 뭐 제임스 완 같은 경우도 아마 꾸준히 그냥 기본은 치는 것 같아요. 네, 공포 말고 다른 거 만들려고 그러면 근데 썩 재미는 없을걸요. 이번에 만들지 않았나요? 분노의 질주 만들었잖아요. 제임스 완이 별로였잖아요. 최근에 개봉한 거? 그거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좋았다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 기본은 쳤다 생각해요. 아, 그래도 평탄은 친 것 그러니까 평탄한다는 거지. 시리즈에 누가 될 정도는 아니야. 시리즈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제 관성으로 간 관성이 거지. 있으니까. 맞아.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웨스 크레이븐 고인이 된 이제 네네네. 나이트메어로 유명한 웨스 크레이븐이 스크림 네 되게 드라마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뮤직 오브 하트라는 영화 제목부터 뮤직 오브 하트요? 그러니까. 보다르 영화 제목 같다. 그 진짜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의 뭐 약간 음악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였나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사실 뭐 기본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뭐 기본기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짝이는 어떤 재미나 이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차포를 떼니까. 이게 왜 굳이 웨스 크레이븐이 여기까지 이 먼 장르까지 와가지고 그래. 고생을 하다 가야 그래, 되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너 잘하는 거 해. 네, 그래 맞아요. 근데 샤말란도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감독이었던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식스센스 이후에 아마 자기가 계속 평가절하 당하는 거에 대한. 좀 본인도 좀 조바심이 아마 좀 있지 않았나. 약간 김지훈 같은 느낌. 김지훈. 그래서 김지훈까지 말. 그러니까 빌리지. 나중에 한번 부탁. 저는 최소한 빌리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나 흥행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 이후에 만든 게 레이디 인 더 워터란 말이에요. 나 그거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진짜 나갔어요. 미끄러져서 그 레이디 인 더 워터로 한번. 말아먹고 샤말란의 가장 최근적이 뭐예요? 더 비지트. 더 비지트가 최근이고 그 전에 언제 개봉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했는데 약간 페이크 다큐처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그 예고편을 보고서 왜 샤말란이 짬라노말 액티비티를 찍냐 그때 한번 공유했던 그거였고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 공유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평이 좋아서 샤말란의 부활을 막 이러고 그래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식스센스나 이 시기에 샤말란이 보여줬던 어떤 그 그러니까 샤말란의 좀 주제의식이라든가 이 사람이 갖고 주제의식. 있는 어떤 그 좀 그러니까 샤말란 같지 않다. 네, 곤조가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니들 원하는 대로 네, 시장이 요구하는 시장이 요구하는 틀 안에 좀 맞춰서 만든 느낌이 드는데 야 됐냐? 이 사람 내가 이런 거 못해 잘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그 전에 한번 시험 때 올라갔던 게 이제 라스트 에어밴더거든요. 그러니까 샤말란이 블록버스터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전화가 건데. 와. 전화가 와요. 라스트 에어밴더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지 마. 샤말란 블록버스터? 근데 그 다음 샤말란 다음 작품을 그 사람 제임스 맥어보이랑 찍었더라고요. 제임스 맥어보이가 뭐 11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약간 납치범으로 나오는 얘기 있던데. 그러니까 근데 그건 대놓고 까는 건데 어쨌든 납치해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좀 그 정말 샤말란 느낌 안 나요. 샤말란을 샤말란 그래서 샤말란 이제 그러는 거지. 나다운 게 뭔데 이러면서. 그래. 그럼 식스센스 리부트 막 이런 거지. 식스센스 리부트.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 막 식스센스 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이런. 그러니까 두 분이 또 샤말란이 왜 자꾸 자기 영화에 카메오로 나오려고 하는지 좀 그렇다고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히치콕의 얘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아 얘기하세요. 아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 아니 히치콕은 그냥 지나가는 역할이잖아. 히치콕? 근데 샤말란은 연기를 한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역할로. 사실 히치콕은 연기를 하진 않고 서 있죠. 뭔가 서 있거나 중요한 역할이 있긴 있긴 한데 뭔가 물건을 건네주거나 근데 연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샤말란 되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연기를 잘 하면은 좀 자연스러울 텐데 좀 잘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튀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그렇게 생긴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 뭔데, 저 장면에 나와가지고 찾아보면 감독이고 이러면은 샤말란 입장에서는 좀 팬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연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시치콕이나 스필버그나 그런 고전 영화에서 좋아하던 어떤 그 요소들을 자기도 다 넣어보고 싶은 약간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는 거야. 연기 역시 부리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다가 막 헤드윅 찍겠어. 그 자기 비슷하게 생긴 배우를 넣든가 뭐 아니 인도 계열 뭐 배우들 많을 텐데 그래요. 근데 진짜 그 욕심이 뭔지는 알겠는데 정말 그걸 잘 쳐낼 수 있는 게 그치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연출에서. 그게 영화 학교에서는 그걸 배운다며. 감독 영화 다 찍어놓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편집을 해라. 그러니까 감독 본인이 가장 아끼는 장면은 되게 영화의 흐름에 그걸 방해가 보면 될 수도 튄다. 안 도움이 안 되는 영화일 수 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뭐 아무튼 참 식스센스. 근데 식스센스를 하다 보니까 좀 이번에 식스센스의 곁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식스센스는 되게 정직한 영화고, 되게 정직한 영화고 반전이 서사에 잘 붙어 있는 되게 정석? 만약에 반전 영화라는 장르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되게 레퍼런스잖아요 사실. 좀 기준이 되는 영화고 이 정도 할 수 없으면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이런 류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이걸 봐라 이걸 보고 좌절해라. 아 식스센스인데 내가 이걸 굳이 왜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라고. 좌절하라고. 찍고 싶으면은 식스센스를 생각하고 굳이 안 만들어도 되면 하지 마 약간 그래.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런 걸 왜 만드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딴 얘기지만 데이비 핀처의 세븐도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작품인데 그 이후에 아마 되게 그 흉내를 낸 B급 스릴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마 뭐 별로 그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좀 듣보잡은 영화들이 많아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꽤 많았거든요. 그런 맞아. 그거의 교본 이 된 영화가 있어요. 사실 그런 영화고 식스센스는 네, 맞아요. 진짜 뭔가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를 찍고 싶은 자들을 좌절시키게 만들 정도로 한번 봐. 제발. 보고 만들지 마. 아니 근데 주변이나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네. 심령? 유령? 심령? 본 사람?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 경험? 귀신 본 경험? 저는 네. 가위 눌려서 본 거죠. 가위 눌려서 본 건 저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있죠. 가위. 저는 가위도 잘 안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되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몸이 허해서 몸이 허해서 네, 그러니까 기가 약해. 보통 좀 기가 약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한약을 먹어. 네. 아 근데 저도 가위는 그렇게 많이 눌리진 않아요. 저도 피곤할 때 피곤 엄청 피곤할 때. 기가 허한 거지. 근데 그것도 막 귀신이 딱 귀신 이게 아니라 그냥 검은 색깔 뭐가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전 선명하게 본 적 있어. 아 그래요? 공포 특집도 한번 하죠. 그래요? 뭐 우리 되게 안 할 언제 할지도 모르는 던져놔. 걸 되게 공수표로 잘 날려. 어, 던져. 약간 무도 같은 거지. 언젠가 할 거야. 아니 저는 친구 중에 네. 되게 어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좀 보인다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 네네네. 있다곤 하더라고요. 뭐 하나 얘기해 준 게 그냥 자기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변에 종종 이게 나타나시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학생 주변에 누가 이렇게 있다고 되게 경고하듯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도를 하십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아 괜찮아요 제 할머니예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할머니가 되게 어이없어 이 새끼 뭐지? 되게,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가셨다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뭔가 괜히 이렇게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에피소드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왜 코리 유령을 보는데 왜 안 믿어줘? 뭐 이렇게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아, 정말로 그치. 사실 우리 주변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에이 네가 뭐 잘못 본 거겠지. 일반적으로 우선 넣고 보니까 나 심리적인 거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겪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안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보고 싶지는 않고요. 안 보이는 거를. 가서 지금 보는 것도 너무 브루스 윌스 같은 정도라면 볼수 괜찮은 것 같아요. 죽고 싶다고요? 아, 브루스 윌리스 정도의 유령이면 브루스 윌리스 정도의 유령이면 괜찮은 그 로빈 걔는 상처도 안 보이잖아. 아 그래. 아 진짜 각본 진짜 잘 썼다. 요소가 너무 좋다. 로빈 윌리스 같은 사람이면 근데 그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러면은 콜은 보통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보통은 구분을 하는데 네. 브루스 윌리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랐 다는 인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뭐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이건 중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걔가 귀신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상대가 되게 강한 집념을 갖고 있을 때 추워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말콤 같은 경우는 콜 옆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직업이기도 했었고.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네. 네. 훌륭하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얘는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몰랐던 것 같아요. 다시 보면서 약간 그 부분은 좀 유심히 그리고 봤는데. 그리고 너무 멀끔하잖아요. 맞아. 상처도 안 보이고. 너무 멀끔해. 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근데 아, 그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한 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게 그 테이프에 녹음돼 있는 그 소년. 네네. 옛날에 말콤 박사가 담당했던 그 소년 있잖아요. 그쵸, 오프닝에서 그 브루스리에서 쏘는. 나중에 그 테이프 녹음 된 거 듣고 계속. 그 듣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콤 박사가 자기가 놓친 소년이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 되게 처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청 슬펐었는데 그거. 맞아.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는 우리는 얘가 커서 처음에 그 걔가 됐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트리비아지만 그 오프닝에 나오는 그 배우가 이제 그 마크 월버그의 형인 도니 월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 뉴키즈 온 더 블록 출신. 마크 월버그. 그거 그 이후로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연기로 전향을 해서 이제 지금도 꾸준히 미드 같은데 이제 역할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한 케이스는 아닌데 그 사람 연기 진짜 좋았어. 네, 그 오프닝이 먹고 들어갔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나왔었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나왔었어요. 거기서 꽤 아마 거기 군인들 많이 나오는데 네. 아, 그래, 너무 많이 거기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이렇게 확 몰아치면서 뒤에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할 수도 있는 그 무드를 그 힘으로 좀 가게 되는 관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정말 상처 입은 어떤 그 사람의 상처 입어온 사람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연구도 되게 이제 짧게 등장하지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고 몸무게도 한 20kg 정도 빼가면서 삐쩍 말랐어. 그래가지고 촬영을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감량을 하는 상태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막 일정이 막 하루 늦춰지고 이럴 때마다 하루 아 오늘 하루 또 굶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아 엄청난 그거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정작 테이크는 몇 번 안 갔대요. 그러니까 한 번을 딱 찍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한 이 장면을 그래도 여러 번 중요하니까 뭐 많게는 10번, 20번 정도 찍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딱 찍고는 컷한 다음에 샤말란 감독이 와가지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겠냐고, 지금 괜찮은데 한 번만 더 할 수 있겠냐고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다고, 의외로. 이게 나의 뭔가...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는 아씨발고 그 오프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짬은 연출도 되게 좋고. 그쵸. 그래요. 네. 식스센스. 식스센스. 뭐, 육감. 식스센스 안 본 분들 주변에 있어요 혹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왠지 당연히 봤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처럼 반전을 들었으면은 왠지 에이씨 안 보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본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저 유주얼 서스펙트 아직 안 봤어요. 아 진짜? 그럼 약간 내가, 약간 이런 내가 느낌으로 뭘요? 전륜바람의 거민인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요? 그걸 아는? 아예 포스터에 써놨다 봐. 전륜바람의 거민. 아 진짜? 그래서 뭐야 이 영화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스포일러건 반전이건 그런 걸 다 알고 봐도 재밌는 영화가 진짜 재밌는 영화잖아요. 맞아. 훌륭한. 그러니까 정말 그거 자체로 그걸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반전 영화라고 묶이는 게 사실 조금 억울한 영화긴 맞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식스센스는 정말 대단한 영화인 것 정말. 같아요. 정말. 저도 여전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 뒤로 샤말란은 보지 않죠. 언브레이커블 사인도 괜찮습니다. 믿지 마. 언브레이커블은 믿지 마. 빌리지까지는 괜찮아. 언브레이커블은 괜찮아요. 나는 언브레이커블 별로였어. 그냥 브루스 리스 보는 맛에 봤어요. 저는. 샤알 못들. 네, 나 샤샤샤할 뻔했어. 그래요. 자, 식스센스. 네. 식스센스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알고 봐도 재밌는, 당하고 봐도 재밌는 영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식스센스. 다시 봐주세요. 요 브릿지가 참 항상 어렵다. 자, 다음은 누구의 자영업자죠? 펜펜. 그쵸. 네. 아, 자영업자 지금 몇 분 남았지? 7분. 아, 근데 7분은... 실질적으로는 6분. 아, 그래요? 정리할 시간 있어야 되니까. 제 자영업자 네. 시작해도 될까요? 예.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뭐를 꺼내시죠? 지갑에서 뭘 꺼내고 계신데? GS25 지금 GS 포인트 카드를 던지셨어요. 저 GS25 진짜 좋아하는데 유희왕인 이거... 줄 알았네. 짜영업자에서 이어집니다. 짜영업자 예고. CJ 헬로 모바일을 쓰고 있어서 할인되는 카드가 없는데. 아, 근데 알뜰폰. 맞아요. 알뜰한 팬팬. 사실 세븐일레븐에서 롯데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와서 뭐 일본 것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한데 네. GS는 그거를 약간 한국 감성으로 변형시켜서 자체 개발을 하는 느낌? K화. K화인데 좀 좋은 K화. 네.